월간 자영업자 9월호 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벌써 9월. 한결같아 진짜. 그 아니 와. 오프닝은 어쩔 수 없나 봐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도군이 어디서 그 노래방 효과음 같은 거 있잖아요. 빠밤바 이런 거. 빠밤빰빠밤 이런 거. 안대를 벗어주세요. 게릴라 콘서트? 그래요. 어쨌든 자 에반게리온이 끝나고 1주년 폭풍 같은 1주년 특집이 끝났습니다. 네. 어 근데 에반게리온 특집 되게 그거 알아요? 청취율 되게 높았던 흥했어요. 거. 흥했어요. 네. 아주 흥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영화 파케보다 왜일까? 에바를 에반게리온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은 거죠. 네. 근데 저희가 그 뭐죠? 1주년 그때부터 이제 파티라는 곳에 이제 팟빵에서 네. 저희가 잘릴 줄 알고 네. 얘네가 아직 올려주더라고요. 저희가 아직 그냥. 있던데요? 네, 호스팅만 해도 그러니까 원래는 팟빵이 이제 그쪽 호스팅을 안 쓰면은 우리가 직접 해야 된다 이래서 파티로 옮겼는데 얘네가 반발이 많았는지 어쨌든 그걸 아직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방 총 세 곳에서 들을 수 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유입률이 좀 더 는 것 같기도 해요. 새로운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새로운 신대륙이 이제 돼가지고 파티를 이용하는 분들이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아이튠즈나 이런 쪽에 비해서 맞아. 그래도 이제 꽤 네. 새로운 플랫폼으로 맞아요. 그 파티가 예쁩니다, 여러분. 팟빵보다 파티를. 어. 아, 어플이 되게 깔끔하게 돼 있어요. 네, 파티가. 맞습니다. 그냥 제 취향이라. 네. 팟빵 너무 못생겼는데 그래도 대안책이 돼가지고 좀 좋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옮겨주셔서 저희 팟빵에는 아무튼 네. 본격적으로 이제 잘리는 걸로 팟빵에서. 적극적으로 잘려 우리만. 아 근데 인간적으로 디자인 너무 하잖아요. 진짜 좀 아우 너무 아무튼 그래요. 네, 네 아무튼 네. 네. 9월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9월 1일이죠. 네. 지금은 10시입니다. 아, 저희 심야 라디오 하는 느낌이에요 지금. 밤 10시. 10시가 네. 원래 프라임 타임이잖아요. 그래요? 네. 맞아, 맞아. 8시가 이제 야자하면서 듣는 타임이고. 저희 되게 근데 지금 금요일 저녁에 맞아요. 일주일에 피로를 3시 한 건 몰아가지고 되게 피곤한 표정으로 3시 네. 지금 마주하고 있는데 엄청 웃겨요. 하지만 저희는 힘내서. 제정신이 아니고 오늘 영화도 제정신이 아닌 영화여서. 맞습니다. 네. 네. 제정신이 아닌 영화. 그 전에 네. 그 전에 저희는 9월의 기대작을 네. 먼저 네. 해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저희가 9월 예정작들을 보고 네. 서로 기대작을 좀 뽑아봤습니다. 저희 그러면 공통된 거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그래요. 네네. 네, 공통된 거가 하나밖에 없어요. 어, 그래요? 그것. 아, It. 네, 스티븐 킹 원작의 맞습니다. 그것. 그것. 네. 그것이라고 개봉을 하더라고요. 뭐 하긴 IT라고 해도 좀 이상하고 IT라고 해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90년대에는 이제 그 스필버그의 스티븐 킹의 원작이 네. It. 시라는 그냥 한 글자 제목으로 책이 나온 적이 있어요. 아. 근데 이제 그 당시로 따져도 되게 좀 앞서 나갔다고 해야 되나? 그냥 이시라고 써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제 뭔지 잘 모르니까 물론 네. 그것도 되게 애매모호한 제목이지만 지금은 아마 이제 그것이라는 제목으로 네. 황금가지에서 그렇더라고요. 네, 재출간돼 있는 걸로 아는데 스티븐 킹 그 작품 쫙 내주는 그 거기 맞죠? 네, 네네. 스티븐 킹의 아마 대표작 중 하나일 거예요. 맞아요. 장편으로서는 굉장히 유명하고 네. 엄청 무섭습니다. 그런데 9월 달에 되게 소소하게 괜찮은 영화들이 많이 개봉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조금 관심 가는 거를 뽑아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좀 쳐냈어요 저는. 9월이 아무래도 이제 좀 블록버스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한창 쓸고 지나가고 추석 직전, 그러니까 추석 특수의 직전 그 사이에 이제 좀 네. 이제 마치 아카데미 시즌 전후 같은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가문의 영광 개봉하기 전에 조폭만으로 태우고 막 이런 거 개봉하기 전에 네, 얼마야 놀자 네. 어쨌든 이 다시 그것 그것으로 네. 돌아오자면은 오늘 저희가 소개할 영화랑도 사실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촬영 감독이 정정훈 감독 촬영 감독이더라고요. 네네. 저는 몰랐는데 이게 저도 그것 스티븐 킹 이거 원작에 좀 관심이 많고 그 페니와이즈라고 하더라고요. 그 피에로. 네네네. 네, 저는 그게 약간 피에로 살인마 같아서 약간 그 뭐죠? 할로윈 시리즈라거나 뭐 13일의 금요일 이런 시리즈처럼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이 그런 분장을 해서 그냥 그런 슬래셔물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네네. 처음에. 그래서 스티븐 킹 이런 걸 썼다고 사실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그 잇 그것 네. 그 예고편을 보니까 예고편도 되게 잘 뽑긴 했는데 아, 그 내가 생각했던 그런 건 아니구나. 좀 이런. 아니, 되게 스티븐 킹다운 내용이에요. 그리고 90년대였나? 아마 그 TV용 장편 영화로 아마 그 이제 로키오로 픽처쇼에 나왔던 그 팀 커리가 아마 그 피에로 분장을 그 역할을 맡았었고 근데 그 영화는 그렇게 무섭지 않았었어요. 생각보다. 저는 그 우리 어렸을 때 있었던 그 피에로 인형이랑 네. 뭐 애랑 같이 놔두면 애가 또 사라지고 어 맞아 어 그거 아. 어 맞아 아 그 약간 그런 느낌인 줄 알고 예고편을 봤는데 어 네 완전 다른 영화인 것 같아가지고 약간 성장 모티브가 있대요. 네 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 이제 피에로에 의해서 아마 주인공의 동생인가? 네. 가 이제 실종이 되고 그 후에 이제 친구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친했던 친구들이 이제 다 성장을 해서 성인이 돼서 이제 다시 고향에서 만나서 이제 그 피에로와 다시 직면을 하는 뭐 약간 그런 식의 줄거리인데 되게 스티븐 킹 소설에서는 되게 흔히 있는 패턴이죠. 어린 시절 뭐 친구들끼리 겪었던 일이 뭐 성인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뭐 그런 근데 네. 아무튼 네 어쨌든 저는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 네 저도 궁금한. 그리고 저는 정정훈 감독의 촬영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예고편 봐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느낌이 있어요. 네, 기본값은 할 것 같아요. 네, 맞아. 그리고 이 감독이 스페인 사람인데 그 아, 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마마라는 단편으로 되게 유튜브에서 되게 유명했던 그 저도 그거 보고 되게, 진짜 간만에 되게 무서운 영화였는데 그 장편은 뭐 그렇게 썩 잘 되진 네. 않았다고 알고 있어요. 네, 저는 네. 장편 버전을 봤는데 좀 그냥 그랬어요. 네, 근데 그래도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어떤 그 시퀀스에서 스릴을 네. 만들어내는 네. 아니면 이 사람들의 그 좀 옥죄는 이런 거를 만들 수는 있는 그런 감각에 있는 사람이구나는 믿음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냥 무섭기만 해도 사실 본전 이상 하는 거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IMAX에서도 네. 개봉한다는. 어 진짜요? 네. IMAX를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팬팬님은 또 뭐 뽑으셨죠? 저는 사실 저는 근데 킹 왜 킹스맨 아무도 얘기 안 하셨는데 되게 궁금해가지고 아, 저는 그냥 별론가요? 좀 네 뭐 킹스맨 전편을 봤는데 극장에서 봤었는데 재밌었어서 저는 재밌게 보긴 했는데 굳이 이게 속편이 나와야 되나 약간 그런 그래서 걱정 반 기대 반이 좀 있긴 있는데 네. 일단 좀 가볍게 보고 싶은 영화들을 최근에 찾다 보니까 최근 얼마 전에 너무 막 혹성 탈출 이런 거 아, 네. 보고 막 인간이란 무엇인가 약간 이런 거 고민하다 보니까 가볍게 보고 싶은 영화를 찾다 보니까 킹스맨이 조금씩 개봉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추석 특그 노리고 개봉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일찍 개봉해가지고 맞아요. 좀 애매한 시즌에 하더라고요. 네, 개봉을. 그래서 경쟁작이 없는 시점을 노리는 건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사실 킹스맨이 블록버스터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좀 미묘하죠 사실. 네, 근데 조금, 이거만큼 큰 영화가 개봉을 안 하는 것 같은데 9월달에 네. 저는 사실 매튜 번한테 좀 짜게 식은 게 있어가지고 킹스맨을 처음 봤을 때 되게 재밌게 봤는데 약간 곱씹을수록 되게 기분 나빠지는 영화 있잖아요. 그런 거슬리는. 게 있어요. 맞아요. 예. 다시는 그러니까 두 번 보고 싶진 않은데 그냥 윤리적인 문제라든가 뭐 좀 뭐 그게 한번 딱 하고 나니까 되게 매튜 본이 좀 짜게 씻고 나서는 그 뒤로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거를 제가 뭐 아직 이제 볼지 안 볼지도 좀 애매한 영화기는 한데 궁금하기는 해요. 왜냐면 저는 그 교회 학살 장면을 진짜 되게 너무 좋아하거든요. 되게 그런 이상한 좋아해요. 감정 있잖아요. 아 진짜 이 새끼 진짜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쾌감에 빠져드는 약간 그런 예, 예. 그런 지점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궁금하긴 하지만 아, 내가 이걸 봐야 되나 굳이 약간 이런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안 뽑았어요 저는. 그리고 뭐 굳이 저희가 소개하지 않아도 아마 이미 챙기실 분들은 다 챙길 만한 보겠죠. 영화여서 네. 홍보도 되게 빨리 시작한 편이에요 이 영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뽑으셨죠? 그 문소리 감독 예, 영화. 네. 문소리 감독님의. 네. 문소리 배우가 감독으로 데뷔한 감독 장편 감독으로 데뷔한 여배우는 네. 오늘도. 네. 이거는 도군이랑 저랑 겹쳐요. 맞아요. 예. 네. 저는 이거 포스터 너무 잘 나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짜로. 이 포스터가 설명해 주시죠. 그 트랙을 문소리 배우가 뭐 주연도 맡고 감독도 맡았는데 딱 그 시상식에서 나올 법한 빨간 드레스랑 빨간 하이힐을 신고 달리고 있는 그래서 그 밑에 여배우는 오늘도 아 대충 어떤 영화인지 알겠구나 싶, 그런 게 딱 느껴지는 포스터였는데 문구가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예고편도 되게, 예고편도 되게 좋았어요. 그 문구가 트로피는 많고 배역은 없다. 아 맞아. 예. 진짜 실제로 맞는 말이긴 그러니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모든 여배우들이 요즘 뭐 여기저기 인터뷰에서 좀 토로하는 그런 아니, 것들을 좀 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전도연 같은 분도 작품이 안 들어와서 말이 되나요 그게? 그렇다고 있다는. 전도 아니 김수현이 리얼 같은 영화를 150억 받아서 찍었는데 그러니까 전도연이 작품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좀 일정 연령대 이상을 지나간 여배우들에게 이제 주어지는 그러니까 한국 영화에서 어떤 상정하는 네. 어떤 역할이라는 게 네. 너무 폭이 좁은 거죠. 그러니까 남성 배우에 비해서 여성 배우한테 네. 주어지는 커리어 네. 아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스펙트럼도 너무 좁고 그냥 네. 누구 아내, 누구 엄마 그치. 뭐 이런 식의 캐릭터들만 이제 주어지는데 배우급이 있는데 물론 꼭 급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 김현정의 뉴스쇼라는 라디오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문소리 감독님 네. 겸 배우가 네. 인터뷰를 한 걸 봤는데 네. 요즘 영화 보면은 남자들끼리 조폭하고 경찰하고 지구구하고 다 하고 있다고 그래갖고 답답해서 자기가 만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니 하다못해 어벤져스에도 그래도 스칼렛 요한슨이라도 있는데 맞아요. 아무튼 저 문소리 배우의 단편 영화 혹시 보셨나요 다들? 저는 못 본 듯. 약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편 영화가 있는데 저 그 단편을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이 영화가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영화도 약간 근데 뭐 옴니버스로 약간 뭐 묶여 있는 영화라고 그렇던 그래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사실에 기반한 이야기들이 많대요. 장준환 감독도 나오던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랬고 그 문소리 배우가 뭐 지금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텐데 제가 제목은 생각은 안 나는데 문소리 배우가 실제로 문소리로 나오고 등산 친구랑 등산을 갔다가 중년의 한국 남성들을 만나갖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겪는 약간 그런 뻔한 얘기들이거든요. 그래갖고 뭐 아유 실물보다 훨씬 예쁘시네요. 뭐 이런 아, 영화보다 훨씬 예쁘시네요라고 막 한다거나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오아시스에서 그 에베베 연기 너무 좋았어요. 약간 이런 그 한국의 중년 남성들이 막 던지는 그런 뻔한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 그리고 자기가 또 여성 배우로서 겪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되게 잘 표현했는데 장편도 되게 잘 뽑혔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어요. 참 궁금하면서도 깝깝할 것 같아 보면서. 근데 되게 웃기대요. 엄청 웃기대요. 뭐 제가 시사의 평을 봤는데 되게 웃기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초반 평이니까. 네. 네. 그러면 팬팬님은 이렇게 세 개 뽑으셨고. 네. 네. 준 씨. 저는 아마 도군이랑 거의 비슷하게 뽑았는데 일단은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소피아 코폴라 감독의 매혹된 사람들, 매혹당한 사람들. 사람들. 네. 이게 아마 60년대가 70년대. 클린트 이스트우드 주연이었나? 아, 예, 뭐. 원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설이 원작이 있고 옛날에도 한번 영화화 된 적이 있었대요. 근데 제가 그거는 아직 보진 못했는데 근데 같은 제목으로 나오지 않았었나요? 아, 예전에도? 그럴 거예요 아마 그거. 배우가 너무 좋잖아요. 네 일단은 저는. 제가 좋아하는 엘 패닝. 네 엘 패닝. 다코타 패닝의 동생인.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거 설명할 거야? 언제까지? 혹시 모르는 분들 계실까? 물론 이제 뭐 중요한 건 누구의 동생이고 이런 건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I am Sam의 네. 다코타 패닝의 동생인 엘 패닝. I am Sam 너무 옛날 영화 아닌가요? 근데 뭐, 아, 네 이제 뭐 굳이 언니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도 되게 아, 너무 훌륭한 배우죠. 네 훌륭한 배우. 아 그래 돈시겔 감독 영화였었어요. 아 그래서 박찬욱이 좋아하는구나. 네 박찬욱이 또 돈시겔 맞아 엄청 좋아하잖아요. 네 뭐 얘기만 돈시겔. 네 뭐 니콜 키드만 나오고 네. 커스틴 던스트 나오고 맞습니다. 네, 일단은 뭐 배우진만 해도 너무 빵빵하고 남자 배우가 누구였죠? 기억 안 나요. 잠깐만 휴잭맨이었나 아닌데? 뭐 아, 누군가 나오겠죠. 이렇게 콜린 페럴이요. 아 콜린 페럴 맞아. 아 콜린 페럴 오랜만이다. 콜린 페럴인데 이렇게 존재감이 누구 몰라요. 아, 콜린 페럴 진짜 오랜만이다. 휴잭맨이었나래. 폼보스 100번 보고 와야 돼. 콜린 페럴의 위대함을 알아라. 아 진짜. 아니, 콜린 페럴 진짜 오랜만에 나. 아, 콜린 페럴 근데 콜린 페럴도 아닌가? 진짜 훌륭한 배우죠. 그렇죠 훌륭한 배우죠. 성질이 더러워서 그렇지. 뭐 그런가요? 그예 어쨌든 네. 네. 콜린 페럴 최근에 그 더 랍스터. 아 몇 년 그것도 몇 년 됐지만 그 영화도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맞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일단 감독과 배우진만으로도 일단 기대할 이유가 충분해서 그쵸. 소피아 코폴라 그 마리앙 뚜아네트를 전 되게 좋아합니다. 네, 저도 되게 좋아해요. 평가는 뭐 여기저기서 후려치기 당했지만 뭐, 저는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좋아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메이드 같이 뽑았죠 저희. 네. 저도 그거 궁금했는데 왠지 내가 보러 갈 것 같진 않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킹스맨이랑 비슷하게 그냥 가볍게 볼만한 영화일 것 같은데. 되게 깔끔하게 딱 뽑혔을 것 같아요. 더그라이만 이제 그 본 아이덴티티, 네. 그러니까 본 시리즈 1편이랑 네. 이제 점퍼 그리고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 네. 같은 영화들을 연출했던 이제 그런 액션 영화 쪽에 주로 했던 더그라이만 감독이고 최근에 엣지 오브 투마로우를 또 같이 했죠. 그렇구나. 네네. 그 톰 크루즈가 이제 다시 한번 또 이제 주연으로 나오는 액션 첩보물 약간 그런 느낌. 그렇죠. 약간 마약의 어떻게 뭐 CIA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헐리우드의 그런 되게 흔한 설정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되게 그런 약간 충격 실화 약간 이런 느낌. 실화더라고요. 제목에서 느껴지는 딱 그 느낌인가 보군요. 그러니까 실화더라고요. 또 이게 아. 네 실화였어요. 그래서 무슨 뭐 어떤 뭐 CIA 요원이 뭐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뭐 마약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걸 또 자서전으로 쓴 게 영화화는 약간 그런 약간 캐치 미 이프 유 캔 유의 그런 네, 미국에서 흔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은 하지 않을까 이것도. 근데 이게 그 엄청나게 막 높은 만족도나 예상을 뛰어넘는 완성도를 보여주진 않지만. 네. 항상 그래도 뭐 점퍼 같은 경우 조금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일정량 그냥 아 이 정도 하겠다 싶으면 이 정도 내주는 더그라이만 네. 감독과 그쵸. 이 정도 나오겠지 하면 이 정도 해주는 배우 톰 크루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보장된 어떤 퀄리티 보장된 맞습니다 보험 같은 영화네요 맞아요 네 코카콜라 같은 거 손해는 안 보는 손해는 안 보는 1,000원 넣으면 1,100원 받는 아. 그 맛이 뭐 그 맛이 무엇인지 뻔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 맛을 찾게 되는 맞아요 딱 프랜차이즈 같은 네 그 정도의 맞습니다. 영화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엣지 오브 투마로우 되게 좋아해요. 저는 안 봤어요. 엣지 오브 투마로우. 되게 재밌게 봤어요. 엣지 오브 투마로우 기회 되면 한번 보세요. 네. 우리 듀 선생님께서 그해 최고의 영화로 뽑으신. 그렇죠. 아, 그런 탑 거 탑 너무 10에, 너무 탑 10에 뽑으신 엣지 오브 투마로우 우리 듀. 탑 10은 듀 선생. 2개월마다 변하는 거 아닌가요? 듀 선생. 제이는 무금이다. 어쨌든 네. 아, 저 뭐 하나 언급하고 싶은 거 하나 있는데. 하세요. 해도 돼요? 네, 해주세요. 아, 오늘 저는 오늘이 9월 1일인데 네. 오늘 소식을 들었어요. 그 이거 약간 사회적인 얘기인데 김은중이 의문사가 순직 처리됐어 19년 만에. 아~ 근데 이걸 다룬 영화 진실의 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아~ 김희철 감독이라고 지금 제주도에 사시는 분인데 아무튼 이 소식을 듣고 좀 어딘가 좀 알리고 싶은데 이 영화가 많이 안 알려진 영화다 보니까 이 군의문사를 다룬 거의 국내 탑 다큐멘터리 수준의 영화거든요. 아 그래서. 다큐예요? 아 개봉을 하나요? 했나요? 개봉했었어요. 했었어요. 4년인가 5년인가요? 아, 네네네. 그래서 네. 그냥 이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정확 그런 일이 제목을 조금만 진실의 문. 진실의 문. 네. 오늘 그 순직 네 맞네? 순직 처리됐어요. 네. 아. 되게 오랫동안 싸웠는데 장교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자살 처리가 돼가지고 그걸 뒤집어 엎으려고 되게 오랫동안 싸웠는데 오늘 갑자기 그 뉴스를 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워낙 이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개봉작과 상관없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의 시의성에 맞춰서 네네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8월 동안 저희 무슨 영화를 봤나요? 8월에 뭘 봤지? 저희 저 넷플릭스 너무 열심히 봐가지고 저도 넷플릭스 아니, 저희가 그래도 개봉작을 이렇게 개봉 기대작을 영업해놓고 저희가 하나도 안 보면은 아, 나, 이렇게... 잠깐 저 왓차 좀 킬게요 저희 혹성탈출 봤잖아요 아 맞아요 혹성탈출 탈출 보고요 혹성탈출 저... 앤디 서키스 말고 한 얘기가 있나요? 앤디 서키스는 언제 상을 탈 것인가 과연 앤디 서키스가 상을 타는 것이냐 시저가 상을 타는 것이냐 아 진짜 그 앤디 서키스가 그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골룸으로 이제 네. 한 그 뭐 세계의 어떤 그 디지털 배우 뭐라고 네. 해야 될까요? 그런 모션 네, 캡처 네, 뭐 모션 캡처. 그런 거에 거의 선구자 같은 분이시죠. 그래서 네, 관련 네. 스튜디오도 세우셨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그 이제 그런 모션 캡처 전문 연기를 하는 후학을 또 네, 학원이라고 하면 아카데미? 그런 거를 설립을 하셨고 네. 그니까 뭐 피터 잭슨의 뭐 반지의 제왕에서 또 킹콩에서 이제 또 아 맞아 킹콩도 하셨지 네 킹콩에서도 나왔었고 맞습니다. 우리 앤 선생님 근데 저는 사실 8월에는 저한테는 덩케르크밖에 없었어요. 아, 저도 봤어요, 덩케르크.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본 것 같아. 아, 진짜요? 네, 그 모든 극장에서. IMAX에서랑 MX관에서랑 아주 그냥. 그렇게 좋았어요? 아, 근데 너무, 진짜 생각해보니까 한 주에 한 번씩 본 거예요. 이분 놀란뽕 제대로. 아, 네, 장난 없음. 다시 돌아왔어요. 약간 아리까리 했는데 덩케르크 보고, 아씨, 이거야. 국뽕이 이러면 괜찮지. 근데 이거를 보고 택시 운전사를 봐서 더 극화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 약간 둘 다 약간 좀 네. 국민의 감성을 약간 좀 그런 역사적으로 좀, 자극하는. 네, 민족주의를 되게 자극하는 영화라고 생각 주제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네 그렇더라고요. 택시 운전사는 저는 뭐. 안 봤습니다. 택시 운전. 덩케르크는 보셨나요? 봤어요. 용산 IMAX에서 봤어요. 저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더위가 저의 의지를 꺾었어요. 아, 거짓말하지 마. 근데 안 보다니. 근데 그때 그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팬팬님도 그때 저희끼리 잠깐 얘기할 때 네. IMAX에서의 관람이 가장 완성도가 높아 만족도가 높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저도 그 전 사실 그 논란의 그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파편화된 그 관람 환경 뭐 필름으로 보면 이만큼 보이고 뭐 레이저로 보면 이만큼 보이고 그게 옛날부터 되게 유명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무슨 버전이 열 몇 개인가 그랬거든요. 예, 맞아, 맞아. 그게 좀 지겹거든요 조금. 또 뭘 하자는 거라는 생각이 맞아, 좀 드는데 맞아. 이 영화를 제가 그 한국에서 가장 흡사하게 볼 수 있다는 용산 IMAX 레이저 거기서 봤는데 왜 IMAX에 이렇게 푹 빠져 있는지는 알겠어요, 확실히. 그거가 줄 수 있는 쾌감이 명확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대중들한테 이렇게 엄청 확장돼서 접근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사실 그것만 그 IMAX관만 조금 더 국내에 맞아요. 비슷하게 많이 있었어도 용산 IMAX처럼 사실 어떻게 보면 국내 극장 관람 환경이 그만큼 갖춰지지 않아서 그쵸, 불편한 거지.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 세계적으로도 IMAX가 사실 많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우리나라는 그 심지어 용산 IMAX는 텔레그램 봇이 생겨가지고 오픈되자마자 텔레그램 인데 거기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거의 1,000명이 넘어요. 네, 저도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저도 이제는 탈퇴가 아니라 도망쳤으나 맞아요. 네, 근데 아무튼 IMAX관에서 덩케르크를 한번 보고 다른 관에서 그러니까 좀 하향으로 계속 봤는데 상향에서 하향으로 아 역시 용산 IMAX 네. 맞아요. 훌륭합니다. 네. 그냥 영화 자체로 좋았나요? 영화 자체로 좋았어요. 저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음악이 이번 건 좀 역대급이었던 것 같아요. 뭐 트위터에서 어떤 분이 영화를 보고 나와서 되게 국뽕에 차올라서 나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영국뽕이라고. 그렇지. 맞아. 잠깐 짧게 언급하면은 한스 지머가 내한합니다, 여러분. 아, 네네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라라랜드의 감독도 내한합니다. 그게 음악감독. 어디서 무슨 어디 좀 잠실 주경기장에서 어디 주최 있잖아요. 현대카드가 프라이빗 커브. 아. 네. 믿음의 프라이빗 커브. 아, 무슨 콘서트. 네네. 그 네. 슬로우 라이브 페스티벌이라고 해가지고 네. 너무 갑자기 우리 좀 너무 펼쳐지지만 잠깐 짧게만 한스 지머 나온 김에 네. 궁금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약간 페스티벌처럼 잠실 주경기장에서 그 10월 1일인가 2일에 뭐 검색해보면 나올 거예요. 멜론 티켓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스 지머가 내한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워드 휴이츠 그 라라랜드 음악 감독이 내한을 했고 과거에 라라랜드 그 필름 콘서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건 감독이 온 게 아니고 이번에는 실제로 그 음악 감독이 오케스트라를 데리고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제가 공연을 그래도 관심 있어서 많이 다니는 편인데 이 기획사의 공연은 저는 항상 믿어요. 그 프라이빗 커브라고 해서 항상 공연을 되게 잘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갖고 후회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2년 전인가에 이제 한스 짐머가 그 유명 음악 코첼라라는 페스티벌에서 공연을 라이브를 했었는데 그때 엄청 좋았대요. 근데 한스 짐머가 그 영화가 없이 공연을 하는 게 저는 그게 되게 상상이 안 돼요. 한번 유튜브에 한스 짐머 라이브라고 치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 다크나이트부터 뭐 캐리비안의 해적 이렇게 쭉쭉쭉 라이브를 하는데 실제로 밴드를 하기도 해서 기타도 직접 치고 해요. 영화를 틀어주나? 아니요. 그냥 정말 음악만 하는데 그래요? 그 뽕이 커요. 워낙에 뭐 굵직굵직한 맞아요. 아 지금 덩케르크 생각나. 어쨌든 관심 네. 있으신 분은 네 빠른 예매. 네 그러면은 저희 너무 본 영화보다 생각보다 길게 했네요. 네 그래요. 혹성 탈출은 그냥 그랬습니다. 네. 혹성 탈출은 저는 컨디션이 너무 바닥인 상태에서 근데 혹시나 저처럼 보신 분들 있으면 저는 두 시간 내내 막 웃기기거리는 소리 막 계속 들려가지고 너무 머리가 아팠거든요. 아니, 중반이 좀 길긴 했어요. 네, 아니 맞아요. 시저가 말을 하긴 하는데 거기서 나라 내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대사를 내는 사람이 시저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제목은 종의 전쟁이지만 네. 그러니까 어떤 전투의 스케일이나 이런 건 사실 전편이 더 컸고 맞아요. 이야기를 좀 정리하고 이제 들어가는 단계여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영화가 어둡지 않았어요? 되게. 뭐 어둡기도 하고 어둡고 느리고 좀 지루하고 지루하고 좀 중반이 좀 길었어. 중반이 조금 필요 이상으로 좀 늘어지지 않았나. 네. 불필요한 캐릭터도 너무 많고 맞아요. 전투신도 후반부 전투신 때문에 견딜만하다는 평을 제가 봤는데 근데 그걸 견디기까지가 너무 그렇기도 하고 그 기다림을 보상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맞아. 어쨌든 앤디 서키스는 위대하다 정도? 시저의 연대기 그 정도, 그 정도? 근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이건 뭐 속편은 아마 안 나올 것 같은데. 속편 나온다던데 근데. 그래요? 네 제작 의사가 있다던데. 그러니까, 어떻게 제작하실까? 뭐 킹스맨도 나오는 판에. 이게 사실 뭐 스포일러긴 한데 뭐 굳이 언급 안 하고 그냥 대충 얘기하자면 이후에는 그냥 옛날 혹성 탈출 시리즈대로 그냥 흘러간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쵸, 시간의 그쵸. 전개상.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완전히 이야기를 비틀지 않을 거면은 뭐 굳이. 이게 사실 시저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탄생을 했나를 보여주는 게 가장 임팩트가 컸던 이야기라서. 네,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속성 탈출을 안 볼 것 같아요. 저도 굳이. 벌써 이제 세 편 만에 좀 시들시들한 프랜차이즈가 되어버렸어. 맞아. 이거 사실 프랜차이즈라고 하기도 좀 애매해요. 맞아. 속성 탈출이 워낙에 옛날에는 그 명성을 떨쳤던 시리즈라서.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해외 로튼 토마토의 평은 정말 정말 짜게 식었다. 그건 이제 뭐. 로튼 토마토는 못 믿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약간 호감도 수준이어가지고. 네이버 평점 수준이 돼버려가지고. 그러니까요. 겟아웃 어쩌다 이렇게 때 한번 아주 보고. 그게 되었죠, 겟아웃 때. 그러니까 장점이 있는 영화다. 네. 뭐 예를 들어. 아 그렇게 썩었다 하면은 단점이 더 많은 영화다. 그렇게 따지면 리얼도 장점은 있어. 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신선하냐 안 신선하냐라고 던지면 저도 겟아웃에는 신선함을 던졌. 쓸 거예요. 그래요. 그거에 로 썩은 토마토 걸지 않겠지. 동정표 동정표 동정표 아니냐고. 차일디시 감별 음악이 좋았어. 아 진짜. 아유 저희 밤에 해서 그런지 텐션이 조금 이상해. 네, 이상하게 저희 오늘 약간 이상해요. 이상한 텐션으로 가는데 네. 얼른 이상한 영화로 넘어갑시다. 네. 네 어쨌든 네. 저희가 뽑은 영화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고요. 그리고 간략하게 저희 1주년 또 축하를 해주시면서 네네. 네 파티에서 네, 저희 방송을 잘 보시 듣고 그리고 네. 쓴소리나 이런 부분들도 잘 그 지적 제가 그동안 빠았다라는 표현을 되게 자주 썼잖아요. 네. 저는 그 어감이 되게 좋아서 썼던 건데 그게 이제 어원이나 이렇게 좀 가보면은 사실 뭐 외모로 비하한다거나 이렇게 쓰이다가 이제 그 표현이 좀 많이 전개가 됐다라는 걸 저는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안 쓰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지난 짜영업자가 죄송해요.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인데 샤룩카는 어쨌든 그... 근데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이거 물론 중요하지만 네 어쨌든 네. 그러면서 축하한다면서 저희 또한테 또 선물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저희 잘... 기프티콘 부자. 네 그리고 저희 뭐 사연 보내주신 분들한테 저희가 뭐 GS 팬팬님의 영업을 떠올리면서 해서 또 잘 드셨다는 평도 받고 사영업자 뭐 어쨌든 여러 많은 반응들을 받고 있어서 저희 되게 감사하게 또 네. 힘내서 네. 잘 하기 위해서 봄 영화 하기 전에 네. 네. 언급을 해봤습니다. 네, 네 팟빵에도 엊그제 시온님이 또 댓글 달아주셨고 다 잘 받으셨 네, 잘 받으셨고 네. 아, 뭐 트위터로 쓰셨다는 인증서 올려주신 분 인증 올려주신 최땡우님 네. 최땡우님 맥주 사셨다고 맞습니다. 시온님도 올려주셨던 네. 걸로 네. 알고 있고요. 최땡우님 감사합니다. 최땡우님 네. 너무 좋아하시던데. 어, 네. 저희도 좋아. 저도 그거 보고 너무... 되게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아우, 신난다. 우리가 누구를 즐겁게 할 수 있다니. 네. 에반게리온으로 맞아. 사람을 즐겁게 하다니 최고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뭐가 그런 의미인가요? 왜 그렇게 올라가? 네, 어쨌든 저희 그래서 9월에 영업작. 네. 저희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9월에 이 감독에 뭘 하면 좋을까? 맞아요. 웬만하면 한 번은 어떤 감독의 무슨 영화를 하고 나서 그 감독을 다시 하는 일은 조금 오래 걸리죠. 네,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래서 무엇을 할까 하다가 저희가 이번에 선택한 감독님과 작품은 어떤 것이죠? 박찬욱 감독의 박쥐. 맞습니다. 네. 9월 개봉작 중 가장 중요한 에드가 라이트 감독의 베이비 드라이버를 빼먹었네요. 그 영화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 박쥐 본편도 기대해주세요.